물맛이 좋고 나쁜 건 그 물에 녹아있는 무기물의 성분에 따라 결정되지만 물을 담는 그릇 역시 물맛을 크게 좌우합니다.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 정은임이 아니고요. 저는 정혜정입니다. 목소리가 낯서시죠? 이 방송 분명히 MBC FM 영화음악인데요. 정은임 아나운서가 갑자기 연수를 가게 돼서 제가 일주일간 대신 여러분과 함께 보겠습니다. 정은임 씨 참 빛깔 고운 좋은 그릇이었죠? 여러분의 사랑도 많이 받으셨는데요. 비록 일주일 동안이지만 저 역시 넉넉하고 또 편안한 그릇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그 첫 만남은 이 곡으로 준비했어요. When I Fall in Love 이 노래만으로도요. 이 영화를 한번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영화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 중에서 When I Fall in Love 셀린 디온 그리고 클라이브 그리핀의 노래로 오늘 FM 영화 음악 시작해 봤습니다. 아직도 저도 좀 떨리고요. 굉장히 낯설어요. 그런데 이제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 FM 영화 음악 그 청취자 여러분의 그 수준이 굉장히 높다고 들었고 또 저도 그 하이텔 통신을 보면서 느꼈었는데요. 먼저 말씀드릴 것은 저는 영화를 참 좋아하는데 잘 몰라요. 그러니까 좀 여러분의 많은 도움을 바라겠고요. 그리고 앞으로 일주일 동안은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 엽서를 중심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은 다른 해가 꾸는 꿈을 감독했고요. 지금은 야간 비행을 준비 중이신 박찬욱 감독을 초대해서 영화를 새롭게 읽어보는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박찬욱의 영화 읽기 기대해 주시고요. 또 영화 속에 숨어있는 좋은 노래 한 곡씩을 또 새롭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신청곡, 잊어버렸네요. 아까 처음에 When I Fall in Love를 강남구 대치 이동의 윤현식 군이 오랜만에 엽서 보낸다고 하면서 희진이와 같이 듣고 싶다고 청해 주셨고요. 그리고 대구에서 현주 씨, 영화 굼휴 보셨지요? 그 영화에서 마지막 되어갈 즈음에서 정우성 씨가 구세용 씨를 안고 들어올 때 나온 음악 뭔지 아세요? 하면서 꼭 알려주셨으면 했어요. 그 노래를 준비했는데요. 영화 구미호 중에서 천년사랑 보내드립니다.

엑센트 현대 자동차. 'Get the Blues'에 나온 음악이죠. 이 영화는 아이다호를 만든 구스반 산트 감독이 감독을 맡았었는데요. 그 중에서 케이디 랭의 노래로 'Sweet Little Cherokee' 보내드렸습니다. 이 곡은 대구시 수성구 지산동의 노경화 씨, 이제 8월 말이 되면 작업실을 옮겨야 하는데요. 좋은 곳이 있을런지, 그동안 같은 작업실을 한 친구들도 모두 좋은 안식처를 구하길 바랍니다 하셨어요. 제가 AM에서 2시 프로를 얼마 전에 진행을 했었는데 역시 이 시간에도 밤을 새워 작업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가 봐요. 그 시간에도 그랬었는데요. 그리고 대구 직할시 중구 대신 이동의 박선정 씨. 18번째 생일 어떻게 보내셨나 모르겠네요. 축하를 바라면서 엽서 띄우셨고요. 그리고 충남 논산군 연무읍 마산 3동의 신현정씨, 밤잠이 없는 탓에 꼭 2시까지 듣고 자고 있습니다. 언제나 좋은 음악 또 좋은 영화 부탁하신다면서 선영씨의 생일도 축하해 주셨습니다. FM 영화음악 제가 일주일 동안 맡고 있지만은요, 언제나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편번호 150-608,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도제국 43-819호 FM영화음악 앞으로 여러분께서 듣고 싶으신 곡, 또 소개됐으면 하는 영화, 이런 것들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어요. 다음 곡은 Regarding Henry, 헨리의 이야기 중에서 나왔던 음악인데요. Walking Talking Man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곡에는 특히 그 재즈 보컬리스트로 아주 유명한 바비 맥퍼린의 목소리도 있으니까 한번 잘 들어보셨으면 하네요. 마지막 부분에 텁텁텁 하는 게 바비 맥퍼린의 목소리였는데요. 영화 헨리의 이야기 중에서 워킹 터킹 맨 들으셨습니다. 제 옆에는 저처럼요. 오늘 처음으로 이 시간에 함께하는 분이 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박찬우 감독이 아니고요. 뭐 배우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주 독특한 분이기신데요. 머리를 길게 이렇게 뒤로 하셔서 오히려 배우의 느낌이 더 강했습니다. 오늘 박찬욱의 영화 읽기라는 시간으로 새롭게 만나뵙게 됐는데 이 시간 많이 들으세요? 예, 그럼요. 이 시간을 듣지 않고서는 젊은이들의 그 영화 취향을 파악할 수가 없다고들 하니까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그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청취자의 입장으로 들으실 때. 예, 여태까지의 그 FM 영화 음악 프로그램에 비해서 네. 그 영화 광들을 많이 상대로 해서 네. 좀 전문적인 얘기들도 나오고 저 자신 영화 광의 한 사람으로서 네. 아주 그 이런 프로그램 하나쯤 있는 것이 네. 아주 굉장히 좋은 일 같아요. 그렇게 안 하셔도 계속 나오실 수 있는데 요즘 또 책 한 권 내셨다고요. 아주 재미있고 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영화 보기의 은밀한 매력이라고요. 네. 영화들 한 70편 골라서 자세하게 분석하는 내용을 가진 그런 책입니다. 네. 그 책에 이제 쓰신 내용과 더불어서 이제 흔히 많이 보신 영화 아니면 또 보시지 못한 영화를 중심으로 새롭게 영화 보는 법을 이제 말씀해 주실 텐데요. 어떤 내용들이 될까요? 예, 우선 제가 다룬 영화들이 전부 외국 영화라는 점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여태까지 우리나라의 비평이나 영화 소개 작업들이 주로 영화의 사적 맥락이라든가 영화의 그 사회적인 맥락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많이 다뤄져 있는데 네. 저는 일부러 이 책을 낸 것이 그런 것도 중요하고 또 영화 아주 영화적인 그 내용으로 영화의 내적인 면을 철저하게 분석하는 그런 글들도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네. 아마 이 프로그램도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네. 그 첫 번째 고르신 영화가 뭐지요? 예, 니키타입니다. 이 영화를 특별히 처음으로 다시 한번 봤으면 하는 생각이 있으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글쎄요. 뭐 제가 이제 주로 하고 싶은 얘기들은 네. 어떤 영화에 대해서 선입견들 또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유포된 편견들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좀 이거 말고 또 다른 시각도 있다 그런 거를 얘기하고 싶은 게 제 뜻인데 거기에 제일 합당한 것이 니키타라는 생각이었어요. 네.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이 알고 있기를 니키타는 프랑스에서 가장 상업적인 감독이 만든 미국의 액션 영화를 흉내낸 그런 아주 재밌긴 하지만 보통의 액션 영화와 크게 다르지 않은 네. 내용을 가진 영화다. 그것을 제가 보기에는 영화의 한 면만 본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다르게 볼 수도 있다. 네. 그래서 이걸 처음으로 골랐습니다. 사실 전 이 영화를 못 봐서 조금 아쉬운데요. 네. 글쎄요. 어떤 내용으로 되는지 일단 조금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뭐 많이들 보셨지만 한 분만 빼고 일단 아주 간단하게 줄거리 네. 소개를 해드리면은 니키타라는 불량 소녀가 경찰관, 그러니까 자기의 그 갱 친구들과 함께 경찰하고 총격전을 벌이다가 체포되고 그래서 종신형을 선고받지만 국가 정보기관에서 이 여자를 죽은 걸로 해놓고 살인자, 그러니까 암살자로 훈련을 시켜서 이용을 하고 그래서 강제로 죽기 싫어서 암살자가 된 한 여자가 그런 국가기관의 폭력, 그리고 자기가 자기도 모르게 길들여진 그런 폭력성에 반항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어쩌면 이렇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생각하는 것처럼 그저 액션 영화다. 그런데 너무 많이 깊이 보신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게 제가 이런 얘기를 잘 들어요. 꿈보다 네. 해몽이 좋다는 얘기를 잘 들었는데 일단 우수한 영화라고 한다면 네. 어차피 예를 들어서 어차피 뭐 테이블 위에 컵이 하나 있다 그러면 그것을 빨간색으로 할 것이냐 파란색으로 할 것이냐 선택이 있을 때 감독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그걸 선택하게 되죠. 네. 그래서 보통 영화계에서 하는 격언으로 화면 안에 모든 것은 말을 한다. 그러니까 어떤 것 하나도 다 제각기의 이유와 그걸 가지고서는 그 네. 배치되어 있다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을 읽어내는 것이 영화 보기에 하나의 중요한 즐거움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럼 이 니키타에서는 어떤 거를 중심으로 좀 보면 될까요? 그러니까 이 영화 니키타가 뭐 보통 암살자 뭐 이런 폭력 영화의 주인공들이 남성으로 설정돼 있는데 왜 여성인가?서부터 시작해서 이것은 뭐 페미니스트 흐름이라고 부르기는 힘들지만 적어도 여성의 정체성과 여성 남성에 의해서 규정당하는 그런 것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어떤 여인에 대한 얘기다라고 하는 정도의 시각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얘기를 좀 더 진행해 보면요. 니키타는 그 비행 청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사회적인 죽음을 강요받습니다. 그래서 빈 무덤에 거짓으로 매장당하고 살인 청부업자로 새롭게 탄생되는데요. 그 새롭게 탄생하는 장면을 자세히 보면 그 잠에서 깨어나는 곳이 아주 하얗게 표백된 듯한 그런 방이고 그녀 자신도 흰 옷을 입고 있죠. 네. 그래서 여기서 깨어나가지고 정보기관에서 파견된 교관한테 물어봅니다. 여기가 천국인가요? 그렇게 물어보죠. 이것은 하나의 아주 지독한 농담인데 살인을 저지르고 네. 그 마약에 중독된 이 자신이 죽어서 천국에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순진성 거기에 대해서 이 감독은 천국은커녕 여기는 지옥이다라는 말 이제 그런 앞으로 전개될 내용으로 응답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순진한 소녀가 물론 이제 살인자긴 하지만 순진한 소녀가 이제 앞으로 이 정부기관에서 아주 혹독한 시련을 당하는데 바로 이 과정이 여성성을 어떻게 남성이나 국가기구 가부장적인 국가기구에서 네. 규정당하느냐 하는 얘기들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훈련의 내용을 보면 이 훈련도 한 3년 정도 진행되는데 우선 그 폭력에 대한 것들이 많죠. 총 쏘기 그리고 뭐 유도 뭐 이런 육체적인 단련 그런 것이 계속 진행이 되고 동시에 또 하나는 우아하게 옷 입는 법, 화장하는 법, 사랑스럽게 미소 짓는 법 이런 네. 여성스럽게 되기 위한 훈련도 병행됩니다. 참 이상해요. 여자는 꼭 한 가지를 더 요구하는 것 같아요. 그 바로 여기에 이 영화의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네. 있는데 네. 말하자면 이 여자가 왜 발탁이 됐느냐 이 정보기관은 왜 여성 스파이를 요구하느냐 또 여성 암살자를 요구하느냐 하는 문제죠. 그러니까 영화를 보면 계속 여성이기 때문에 의심받지 않고 네. 어디든지 통과하고 남자들은 방심하게 되고 바로 그런 여성의 약한 측면을 이용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강한 측면이죠. 약한 것이 예, 아니고 네, 그것이 왜 약한 측면인지가 이제 또 나와요. 네. 이 잔 모로라는 여성 교관이 이제 바로 그런 여성스럽게 되기 위한 훈련을 시키는데 잔 모로야말로 우리가 아마 영화광들은 다 아시겠지만 영화 역사에서 제일 사랑스러웠던 역을 네. 했던 여자예요. 주일과 주임이라는 프랑스와 트리포 영화에서 바로 이 여자가 맡아서 시키는 훈련의 내용이 이런 거예요. 뭐 우아함의 정의를 한번 대봐라. 그러면 니키타는 나는 멍청해서 모른다. 네. 그러면 멍청해서 모를 때는 그냥 미소 지어라. 그러면 남자들의 도움을 받을 것이다. 자신이 약한 존재임을 시인할 때 여성은 아름답다. 네. 그러니까 모르면 입 다물고 그냥 예쁘게 웃으면 다 통과된다는 얘기죠. 바로 이것이 여성을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에 네. 귀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적 단련, 총소기 같은 것들을 보면은 이런 것은 또 여자가 되는 것과는 또 다른 문제죠. 반대의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기관은 뭘 주장하는 거냐면 얘한테 남자처럼 되라, 남자처럼 강해져라. 아니면 입 다물고 약한 존재로 남아라. 또는 남성의 보호를 요청해라. 그거죠. 그러니까 독립된 여성으로서 강인하게 살아남는 것, 살아가는 것, 이런 것에 대한 거는 빠져 있어요. 그건 네. 제3의 길이에요. 네. 바로 그 제3의 길을 찾아가는 것이 니키타 이제 여정이죠. 그래서 점점 이 여자는 자기의 원래 성격을 버리고 국가기관의 그 폭력 메커니즘에 귀속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LSD에 중독된 소녀가 이후에는 기관의 임무에 중독되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마지막 작전이 틀어졌을 때 그 파견된 해결사한테 말하기를 이건 내 임무야, 망치지 마라고 소리지는 거죠. 이것은 불필요한 책임감이에요. 네. 그러니까 폭력에 중독된 면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 것들을 잘 나타내는 이제 영화적인 형식이 처음에 그 희게 표백된 듯한 방에 흰 옷을 입고 있는 니키타한테 그 교관인 밥이 나타났을 때 검은 옷을 입고 있거든요. 그 이후에 밥은 계속 검은 옷을 입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그 이후부터 니키타는 이 임무에 관련된 장면에서 거의 검은 옷을 네. 입고 나와요. 그리고 심지어 이건 아주 좀 지독한 얘기인데 한번 하얀 모자를 쓰고 나온 일이 있는데 그 장면에서 그 흰 아주 넓은 챙에 여섯 개의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래서 그 모습은 마치 그 6연발 리볼버의 탄창 같이 보여요. 네. 그 검은색이 아니었을 때조차도 이런 식으로 네. 폭력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나중에 그 밥이 얘기하기를 물론 꾸며낸 얘기지만 니키타가 8살 때 항상 하얀 옷만 입고 있었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기관의 임무를 수행하는 폭력 전사로서의 니키타와 그렇지 않은 여성으로서의 니키타는 이렇게 옷의 색깔로 많이 구별이 되고 진정한 남자친구 A를 만나서 마르코라는 A를 만나서 살 때는 검은 옷을 입지 않죠. 그리고 마르코의 알록달록한 옷하고 갈아입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점점 이런 폭력성, 남성성이라고 할 수 있는 폭력성에 자꾸 이제 젖어 들어가는 거죠. 그것도 더불어서 공간적으로는 어떤 게 있냐면 폐쇄 공간에 갇히게 돼요. 그래서 계속 그 아주 좁은 공간에 갇힌 채 미로를 헤매고 항상 출구로 막혀 있고 이런 거죠. 그래서 처음에 경찰에 잡혔을 때도 새장 같은 그런 감옥에 갇혀 있고 아주 보통 감옥보다 아주 특히 새장의 이미지를 강조한 그런 모습이고 다리를 밥에 총에 맞아서 다리를 다치게 되는데 그것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게 하는 그렇죠. 그래서 말하자면 거주 이전의 자유를 빼앗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또 그 정신병원에서나 쓰는 구속복으로 팔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또 어디로 가든지 기관에서 시키는 대로 어디론가 가야 하고 그리고 또 특히 재미난 것은 화장실, 그러니까 화려한 식당에서 첫 임무를 수행할 때 암살 임무를 수행하죠. 그때 밥이 말하기를 남성 화장실에 가면 출구가 있다. 창을 깨고 나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막상 가보니까 창은 있는데 바로 담으로 막혀 있어요. 네. 이런 폐쇄적인 공간과 그다음에 앞으로 마르코라는 사람 남자친구가 소원하는 그 요트의 설계와 요트 여행 뭐 이런 것들의 그 개방성이 대비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그 여성성의 문제를 계속 말씀을 드리면 이 하필이면 왜 남자 화장실인가? 네. 왜 출구는 남자 화장실밖에 없는가? 이런 것이 물론 결국은 봉쇄돼 있는 출구지만 이렇게 해서 기관은 자꾸 이 여자한테 남성이 되기를 강요하는 거예요. 이런 사회에서 살기에는 남성이 되는 수밖에 없다. 이런 이데올로기죠. 그래서 화장실은 폐쇄돼 있고 그러면 니키타가 선택하는 거는 여성의 공간인 주방입니다. 그래서 주방에 그 더스트 슈트 쓰레기를 버리는 네. 그걸 통해서 달아나고 그것은 자궁과 같은 뜻으로 네. 쓰레기통에 결국 떨어지게 되고 마치 니키타는 여자로서 나오지만 쓰레기 같은 존재라는 그렇게 해서 그런 의미로 그 첫 번째 난관을 극복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지만 마지막에 대사관에 침입해서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니키타는 자기 스스로 남성의 옷으로 변장을 합니다. 그래서 남성이 됨으로써 임무를 수행하는 이것이야말로 살아남는 방법이라는 그런 은유를 감독은 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그런 것들이 끝나고 이런 기관의 임무를 거부하고 니키타는 자신의 길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때는 니키타라는 그 불량 소녀의 이름, 또 말이라는 그 위장된 그러니까 순종을 상징하는 그 남자의 애인인 그런 이름, 그다음에 조세핀이라는 그 기관원으로서의 암호명, 그리고 폭력을 상징하는 이 세 가지 이름을 다 버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이름, 말하자면 진정한 여성으로서 어떤 이름을 찾아서 네. 알 수 없는 길을 떠나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저는 영화는 못 봤지만은 박찬욱 씨 얘기를 들으면서 참 그냥 참 봐볼 만한 영화겠거니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박찬욱 감독은 영화를 보시면 숨은 그림 찾기 하시는 것 같을 것 같아요. 예, 그 비평가들은 영화 읽기를 퍼즐에 비교할 때가 많아요. 네. 내일은 또 어떤 영화가 소개될지 기대가 됩니다.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거는 그날그날 비밀입니다. 그때 가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예. 노래 한 곡을 들어보지요. 예, 이게 니키타하고 똑같은 스토리로 네. 할리우드에서 리메이크를 한 적이 있어요. 네. 존 바담 감독은 괜찮은 감독이긴 하지만 원작이 뛰어나서 그런지 많이 좀 약하다는 느낌을 받았고 이 영화에서는 니나라는 한국 제목으로 개봉했지만 니나 시몬 네, 이름을 따서 이 여자 주인공의 이름이 정해졌다고 합니다. 네. 그 니나 시몬의 노래로 비틀즈가 불렀죠, 원래는요. 예. Here Comes the Sun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내일 다시 뵐게요. 네, 고맙습니다. Here comes the sun, little darling. Here comes the sun, I say, it's alright, it's alright. Here comes the sun, little darling, here comes the sun, I say, it's alright. Little darling, it feels like years since you've been here. Here comes the sun, little darling. Here comes the sun, I say. Here comes the sun. 다이안 키튼과 리처드 기어가 주연했던 77년도 영화 Looking for Mr. Goodbye 가운데서 삽입곡인 허스를 들어보셨습니다. 이 곡은 1975년도 빌보드 차트에서 넘버원을 차지하기도 했었지요. 당시 유행하던 허슬춤의 대표적인 곡입니다. 이 영화를 보면은 다이안 키튼이 남자를 유혹하거나 또 마약을 구하기 위해서 평소에 자주 찾아가는 클럽이 있는데요. 그 클럽에서 바로 이 노래가 흘러나오죠. 다이안 키튼의 연기가 돋보이기는 했었는데 영화 자체는 주제가 좀 불분명한 초점 없는 영화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영화에는 1975년, 76년 사이에 히트곡들이 아주 많이 나오죠. 허스 이외에도 보즈스케익스가 부르는 로우다운이라든가 또 칼 더글라스의 쿵푸 파이팅 이거 잘 아시죠? 이런 아주 좋은 곡들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은 숨어있는 좋은 노래를 소개해드릴 예정인데요.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앨범에는 수록되지 않은 곡 중에 좋은 곡, 또는 수록되었더라도 다른 노래에 밀려서 소개가 잘 되지 않는 곡, 또 좋은 곡이지만은요, 영화가 B급이라서 소개가 잘 안 되는 곡들, 그런 곡들을 모아봤습니다. 먼저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음악은 76년도 영화 카워시의 주제가인데요. 주제가가 바로 카워시, 영화명과 똑같죠. 주연은 리처드 프라이어라는 코미디언이 맡았었는데요. 슈퍼맨 3편에서 조랑말 타고 다니던 컴퓨터 오퍼레이터 기억나세요? 바로 그 사람이 리처드 프라이어입니다. 그리고 감독은 마이클 슐츠고요. 각본은 Falling Down, 추락을 감독한 조엘 슈머허가 썼습니다. 또 여성 흑인 트리오인 포인터 시스터즈가 잠시 출연하기도 했지요. 이 카워시라는 영화는 전혀 알려지지 않은 B급 코믹물이지만은요, 주제가인 카워시는 빌보드 넘버 원을 기록했던 디스코 명곡입니다. 카워시, 이 곡은 오직 이 곡 한 곡만을 히트시키고 사라져버린 그룹 롤스로이스가 들려줍니다. 카워시. 잠이 확 달아나지 않으셨어요? 이런 시간에 이렇게 신나는 음악 들어도 참 기분 좋습니다. 영화 카워시 중에서 카워시 로이 로이스의 로즈 로이스의 노래로 여러분과 함께 봤습니다. 벌써 오늘 한 시간이 금방 지나갔네요. 정은임 씨를 대신해서 앞으로 일주일 동안 이제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됐는데 벌써 하루가 지났나요? 오늘 정혜정과 함께 했던 FM 영화 음악 좀 편안하셨으면 하고요. 저는 내일 1시에 또 좋은 영화와 노래들로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화 음악은 디퍼플의 노래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영화 Made in America에 나왔던 곡이죠. Smoke on the Water 들으시면서 편안한 시간 보내세요. 내일 다시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